이만 그대 하나요. 눈부신 사랑 앞에 소중한 당신, 당신을 초대합니다.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워진대, 간절한 소망 하나로 가득 찬 사랑의 맹세를 하고 당신의 손을 잡고 영원히 머물던 자리 세월의 그빈 자리로 남겨진 추 초대합니다.